wow wow 내가지 we all night 윤노가 닥치더라도 rockin 닥치더라도 rockin wow wow 내가지 we all night 윤노가 닥치더라도 rockin 닥치더라도 rockin 이어비어 나를 향한 사이렌을 울려 기웃기웃 여기저기 나를 향해 몰려 Drunken love 한 잔에 취해 모두 내 거를 보여 여기저기 쏘다니며 한 번씩 질러면 내 just all up I feel high 건드리지만 저기 조인다 내일이만 다르지 날 너무 빨리 지나가지 말까 다 오늘만큼은 날 말리지 마 이게 나에게 나 이게 다니지 너뻐 오늘이 지나면 죽이 듯이 play Hey do it do it do it Oh man Call 911 뭘 노리다 you better run 꼭꼭 숨어라 네 머리카락 올라 뱅하고 터뜨려 내 귀를 움직여라 바리는 바리는 머리털이 끝까지 다 흔들어 먼지처럼 말은 정말 하는 애들 난다 집에 가시고 We going up 손 흔들어 불 노래도 틀린 건 아니야 여길 보면 그 집 중에 누가 너와 난지 봐봐 지금 네가 말해도 안 들어 네 말 거봐 네가 뭘 하나 하면 그게 내 상황 거의 반 이상이 내게로 다와 I'm better than you but 나도 애들 거의 다 여기서 우아하면 날 봐 I fly fly fly 저 바이크에서 내가 날아다니는 거 I'm ha ha ha giving up 그널 잘 거기 지나가는 너 right. 네가 맞다 뜨면 내일 아침이 와 후회하기 전에 죽일 새끼 뛰어놀아 봐 어디 가든 여기 이상을 없어기나 나와 Just do it do it do it 일단 지르고서 봐 너리자 you better run 꼭꼭 숨어라니